시간이 흐른데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했고 사랑해서 헤어졌던 바꿀 수 없는 현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데도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는 이유, 그때의 우리가 사랑했고 여전히 난 변함이 없는 것.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많아지고, 사랑한 날들보다 이별과 함께한 날들이 많아지고, 달라진 너를 봐도 달라지지 않은 내 자신을 원망하고, 없어도 목이 터지도록 널 향해 외치는 것. 사랑했어 너를, 죽도록 사랑했어 나를, 너만을 사랑했어 나를, 모든 걸 버리고 너만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변함없어 나를, 사랑하고 싶어 다시 너와 함께 영원처럼 길게 지금보다 멀게 살아가고 싶은 걸. 어쩔 수 없는 빌어먹을 현실, 잡히지도 잡을 수도 없는 사랑했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변할 수 없던, 항상 난 너의 남자였어. 너만을 사랑했어 너만을 사랑했던 날 위해 다시 우리가 살던 답은 그 속에서 영원을 말해줘. 다시 돌이키는 복잡한 일이 아냐, 다시 시작하는 귀찮은 일도 아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일 뿐, 영원처럼 항상 너만을 사랑했어. 사랑했어 너를, 죽도록 사랑했어 나를, 너만을 사랑했어 나를, 모든 걸 버리고 너만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변함없어 나를, 사랑하고 싶어 다시 너와 함께 영원처럼 길게 지금보다 멀게 사랑하고 싶은 거. 난 너를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 난 네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한심한 내 자존심마저 다 태워버린 내 유일한 사랑, 사랑하고 싶어 너만을 사랑할 수 있어 다시 우리.